시편 70편은 시편 40편의 13절부터 17절을 약간 변형해서 다시 쓴 시입니다. 이외에도 14편을 반복한 53편, 이와 같은 이 반복적인 시편들이 들어있는데, 우리가 왜 이런 반복이 시편 안에 들어있는지, 중복된 똑같은 시들이 들어있는지 이해하고 판단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시편 40편 13절에서 17절을 보면 특별한 의미에서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그리고 그리스도의 순종과 죽으심에 대한 예언으로 적용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아마 보다 직접적으로 다윗 자신의 경험에 대한 고백으로 제시된다고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윗은 절박한 상황에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으로 이 시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1절이죠. 하나님이여 속히 나를 건지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라고 기도합니다. 자기를 비웃는 모든 자들이 결국은 수치를 당하게 되고,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은 주를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느끼고 고백하게 해달라고 그는 4절에서 기도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를 위해서 드리는 기도라고 볼 수 있겠죠. 하나님의 백성이 승리하게 해주시기를 구하는 겁니다. 사실 2절과 3절에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욕하고 비방하는 것, 이런 모든 상황들이 드러납니다. 3절에 보면 아하 아하 하는 자로 자기 수치를 인하여 물러가게 하소서, 그 비웃는 것이죠. 그러면서 주를 찾는 모든 자, 성도들은 4절에 주를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찬송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승리하게 해주시기를 지금 다윗은 기도하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인데, 실상 그 하나님의 나라에 이 땅 가운데 있는 증거는 뭔가 하면 교회인데, 교회는 이 땅에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존재하잖아요. 5절에 보면은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게 성도들의 모습이고 이게 교회의 모습입니다.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존재하죠.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께서 교회의 영광을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음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에 나타나는 정신이 그것입니다. 모든 시대의 모든 성도들이 교회를 위해서 가질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태도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구할 때 무엇을 구해야겠습니까?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를 깨닫고 고백하고 찬송하게 해주십시오. 이거보다 더 중요하고 구해야 할 기도의 제목이 어디에 있겠어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시편 71편으로 넘어가서 보면 고난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싸움을 하면서 승리를 경험하고 있는 성도의 고백이 71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인생 가운데서 많고 심한 고난을 보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기도라고 볼 수 있겠죠. 사실 인생에서 고난을 보지 않고 살아가는 성도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를 드리는가? 시인이 그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시인은 먼저 하나님께 믿음의 간청을 1절부터 4절에 올립니다. 비록 지금은 수치를 당하고 있지만, 이 1절에 나오는 뉘앙스가 그런 거죠.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로 영영히 수치를 당케 마소서. 지금 수치를 당한다는 거죠. 그렇지만 이 수치를 영영히 당하는 것 원치 않습니다 하는 이야기예요. 언제든지 피할 수 있는 든든한 바위요, 반석이요, 산성이라고 3절에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현재 당하는 고난 중에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자기의 과거 신앙 체험과 깊이 관련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놓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시인은 과거의 은혜를 회상하고 있습니다. 5절부터 8절에 있는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5절 하반절에 보면 나의 어릴 때부터 나의 의지가 되셨습니다, 이런 고백과 같은 거죠. 하나님은 어릴 때부터 자기 소망이 되어주셨고 의지가 되어주셨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고 붙들어주신 것은 모태에서부터였다. 이 6절에 있는 말씀이죠. 그러니 어찌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라고 말합니다. 7절에서는 무리에게 이상함이 되었다 하는 표현이 있어요. 나는 무리에게 이상함이 되었사오나.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상한 사람이 되었다는 걸 오히려 긍정적인 의미로 이해하는 것이 더 낫겠습니다. 사람들에게 참 이상하다, 그냥 보통 평범하지 않다는 것이죠. 그 표적으로서 경이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그런 말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이고, 이게 원문에 가까운 해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피난처가 되어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이 세상에서 이상한 존재로 존재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자기의 피난처라는 걸 알고 그렇게 피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런 간증이 풍성하기 때문에 그 입에서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종이가 그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8절이죠. 주를 찬송함과 주를 존숭함이 종일토록 내 입에 가득합니다 하는 고백이에요. 한편 시인은 현재의 고난을 보면서 장래 자기의 노년을 위해서 또 기도를 합니다. 9절과 18절을 보면 9절에 나를 늙은 때에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할 때에 떠나지 마소서라고 얘기하고 18절은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수가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을 장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이게 얼마나 지혜로운 간구인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당장 내가 환난에서 벗어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결국 노년의 삶과 그 이후의 삶에서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구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간구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살아있으면서 지혜로운 사람들은 멀리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을 그리고 나의 노년에 내가 경건한 어른으로 나의 인생을 마칠 수 있도록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기에 시편 기자가 얼마나 지혜로운 존재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노년을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그리고 노년을 위해서 여러분이 준비하는 건 무엇입니까? 돈을 쌓아놓습니까? 저축합니까? 그거보다 중요한 것은 노년에 내가 경건한 사람으로 존재하는 것, 경건한 사람으로 늙어가는 것,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디에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노년이 되어서 힘이 없어질 때 자기 힘이신 하나님 께서 자기를 떠나지 마실 것을 그는 구절에 구합니다. 자기 노년이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모든 사람에게 증거할 수 있는 시기가 되기를 간구하는 겁니다. 몰라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노년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합니까? 시인은 분명히 현재의 고난에서 벗어나길 원하고 있습니다. 그게 10절부터 13절에 다시 나오는 이야기죠. 하지만 그는 현재의 고난에 압도당하거나 거기에 자신이 빠져있지 않습니다. 그의 입술에 찬송이 계속되는 걸 보세요. 14절에서 17절에 있는 찬송들을 보세요. 이 찬송은 다시 현재의 상태 때문에 하는 찬송이 아니에요. 과거의 은혜가 장래의 은혜로 이어지기 때문에 가능한 찬송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기는 장래의 소망을 품고 더욱 하나님을 찬송하겠다고 14절에 말하고 있죠.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 찬송하겠습니다. 소망 때문에, 장래의 소망 때문에 찬송하겠다는 거예요. 시인의 마음은 아무리 하나님을 찬송해도 그게 충분하다고 느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말하고 싶지 않다고 느끼고 있죠. 16절입니다. 내가 측량할 수 없는 주의 의와 구원을 내 입으로 종일 전하겠습니다. 비록 하나님은 우리 인생으로 많고 심한 고난을 보게 하십니다. 하지만 우리를 다시 살리실 것이고 창대케 하시고 위로하여 주실 것을 그는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게 20절과 21절에 있는 이야기예요. 우리에게 많고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주님이 우리에게 심한 고난 주셨어요. 많은 고난 주셨어요. 그러나 그 주님이 동일하신 주님이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땅 깊은 곳에서 다시 이끌어 올리신다 하는 말씀이죠. 시인은 다시 한번 찬송을 계속하겠다고 고백하면서 22절부터 24절에서 그러면서 이 시를 마치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시인으로 하여금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함이 그 입에 그치지 않게 만든 것일까요? 어떻게 우리도 이와 같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을까요? 이게 신앙의 비밀이에요. 시인은 자기의 과거에 받은 은혜를 허비하지 않았어요. 이 비밀을 잘 이해하십시오. 시인은 자기의 과거에 받은 은혜를 허비하지 않았어요. 어떤 이들은 과거에 받은 은혜를 다 낭비해버려요. 옛날 은혜는 옛날 거예요. 그러나 지혜로운 성도는 과거의 은혜를 과거의 일로 돌려버리지 않아요. 거기서 교훈을 얻고 하나님께 대한 신뢰를 다시 회복해요. 현재가 아무리 암울해도 과거의 은혜를 기억함으로써 장래를 바라본다는 거예요. 거기서 교훈을 얻고 신뢰를 회복하고 미래를 소망 중에 바라보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장래의 은혜에 대한 신뢰죠. 성도의 시야는 영원에서 영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시야입니다. 이런 시야를 가지게 될 때 결코 현재의 고난이 성도를 압도하거나 짓누를 수 없을 것입니다. 주께서 저희들에게 영원을 향한 안목을 열어주시기를 구하십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 안에 비록 지금은 암울하고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저희의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고 장래의 은혜를 바라보며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찬송할 수 있는 그 찬송이 저희의 입술에 그치지 아니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